8. UBS.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한상."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미세먼지가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하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요. 손님이 가벼운 옷차림을 보니 손님도 봄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전혀 아니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사랑사랑이 너무 하고 싶다고요?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함께할 연인이 없어서 외롭다니. 저런.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는 식당이라 음식 말고 연인은 만들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고민을 안고 저희 식당 찾아와 주신 만큼 잠시 그 싱숭생숭한 마음 싹 날려버릴 맛있는 한상 바로 준비해볼게요." 미노오일 살랑살랑. 어딜 가나 내 생각 졸졸 그만 좀 따라와. 눈 감아도 내 머릿속에 Oh yes. 정말 피곤해. 어딜 가도 어딘가 나타났네. When I say, when I say, hey, yeah, yeah. 손에 안 잡혀. 내 눈앞에 네가 막 아른아른해. 나 더 놀래 발이 막 동동 구르네. 나 사랑해. 마음 말랑해. 해롱해. 정신 못 차리지. 내 발걸음 차분해. 내 마음은 가뿐해. 숨 가쁘게 달려가면 가볍게 이렇게 비틀비틀 되네. Let's dance. 널 따라봐. 장구도 난 못 말려. 우리 둘이 있기만 하면 하여튼간에 좀 말로만 널 불러도 Say yes. 손님을 위한 오늘의 한상은 바로 전복 리조또랍니다. 대체 외로운 마음이랑 전복 리조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에이, 저희가 아무리 맛집이라지만 그냥 맛있는 음식만 덜컥 내놓진 않는다고요. 일단 음식 완성되면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요리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전복부터 솔로 깨끗이 씻어줄게요. 전복을 껍질에서 떼어내준 뒤에 내장과 살을 분리해줍니다. 가끔 전복이 너무 싱싱하면 껍질과 살이 잘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셰프의 팁 알려드릴게요. 전복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껍질이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얇은 부분 쪽으로 숟가락을 넣으면 쑥 하고 살이 잘 분리된답니다. 자, 이제 방금 분리한 내장을 잘 갈아주고 리조트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 이제 메인 재료 준비는 끝났으니 다른 재료도 준비해줍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잘게 썰어준 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버터를 녹여줄게요. 어느 정도 팬에 열이 골고루 퍼지면 다진 마늘과 양파, 토마토, 그리고 전복을 함께 볶아줍니다. 미리 불려둔 보리도 같이 넣고 볶아줄게요. 보리의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갈아둔 내장과 청주를 함께 부어요. 그리고 리조또를 달달 볶으며 너무 되직해지지 않도록 육수를 넣어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더해줄 휘핑크림까지 넣어 조금만 더 볶아주면 자, 이제 요리 완성입니다. 리조또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치즈까지 갈아 올리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얼른 한 입 먹어보세요. 아... 후디 브론즈의 잠수함.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어 너도 그래. 마침 우린 이미 바다가 싶었어. 더 이상 떠날 곳도 없네. Submarine. 저기 노란 잠수함에 숨어볼까.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 하늘 바람은 위에 두고 왔는데 나는 이제야 숨을 쉬네. 두 눈이 마주쳐 서로 빛나고 밤인지 낮인지 또 모른 채 우주보다 더 알 수 없던 이곳에서 반짝이는 별을 노래해. With the starlight 네 미소와 함께 나란히 잠이 드는 기분. "어때요? 제주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전복과 저희 식당만의 진심을 요리해 바다 한 상 담아봤어요. 한 입만 먹어도 벌써 제주 여행 갔다 오신 것 같지 않나요? 마음이 허할 때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 땐 여행만큼 좋은 게 없는데 개강을 한 이상 시간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저희 요리를 통해서라도 잠시 여행 온 것처럼 여유로운 해방감을 느끼셨으면 했답니다. 다행히 저의 의도가 통한 것 같네요. 아, 왜 어울리는 술은 추천 안 해주냐고요? 맛있는 음식에 술이 빠질 수 있나요? 한술한상, 한주한상의 이름에 걸맞게 오늘의 요리, 전복 리조또에 어울리는 술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이왕 제주도 전복 리조또 먹은 김에 제주도 향기 가득 담은 술로 한 잔 준비해봤답니다. 유채꽃 제주라는 술로 제주 서귀포 지역의 유채꽃으로 만든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에요. 해산물인 전복과도 잘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제주도 봄 향기를 가득 품고 있어요. 도수는 14도로 소주랑 비슷한 정도인데요. 그래도 과음은 금물이니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얼른 한 모금 마셔보세요. 은은한 산미가 입안 가장자리를 툭툭 치죠. 게다가 술이 목을 넘어간 후에는 견과류의 고소한 향도 느껴진다고요. 제주의 육지와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한상 완성됐는데요. 자, 그럼 남은 음식과 술 함께 마저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여유를 즐겨볼까요? 제이클래프의 다이브 인 아일랜드. 하지만 속도는 더 안 나. 커봐 이 바다는 눈치가 참 빨라서 나의 어설픈 봄새를 잃고 틈만 나면 삼키라 들잖아. 나는 가끔 너의 손을 놓곤 해. 마늘어 왜 어물래 보면 또 어떻게 될지가 난 궁금해. 사만 문득 너의 눈을 바라볼 때 호기까지 떼어주고 싶어지는 날 맘이 가진 나의 맨 우린 섬에서 수영해. 우린 섬에서 수영해, yeah. 우린 섬에서 수영해, yeah. 밑답이 나의 랜, yeah. 우린 섬에서 수영해, yeah. 우린 섬에서 수영해, yeah. 우린 섬에서 수영해, yeah. 우린 실제가 없을지 모를 섬을 위해 낮지만 도시도도 없이 계속해. 넌 어떻게 나 위해 느리게 오매. 난 너의 짐과 같이 떼어 끌어내리지만 넌 나를 데려가네. 손잡고 파도 타는 미친 짓을 해. 내 생존은 너무나도 배 같아. 다만 넌 데려가는 미친 짓을 해. Yeah. Feel like I'm trying to let me go. She's gonna have to pour me like it too low. 잡았다 무리더란 너 바다보다 시간을 얻고 말아. 나를 들고 나가. 왜 굳이 나는 어려움과 함께 가려하냐고 말아. 넌 이것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 예쁜 그 눈으로 내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봄날의 제주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 바로 유채꽃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채꽃, 우리가 정말 많이 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왕 마실 거 알고 마시면 더 맛있으니까. 오늘은 유채꽃의 비밀을 파헤쳐볼게요. 유채꽃은 야생종인 배추와 양배추가 만나 탄생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GMO,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만든 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교잡종이에요. 사실 자연에서 교잡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는데 그런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탄생한 덕분에 더 아름답나 봐요. 우리는 유채의 아름다움에 먼저 사로잡히지만 사실 이 친구 꽤나 맛있는 식물이더라고요. 꽃봉오리가 맺기 전 돋은 여린잎들은 쌈채소로도 많이 먹고 국이나 무침, 겉절이 등 여러 요리를 만드는 데 쓰여요.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카놀라유도 유채꽃에서 나오는 유채씨를 짜서 만들어요. 카놀라유가 올리브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다른 기름보다 높은 편이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고온에서 산피율이 정말 높아서 중화요리처럼 높은 온도에서 연기가 나도록 조리하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도 잠깐 조리하는 볶음요리나 구이요리 정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사실 유채꽃 자체로는 요리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편인데요. 오늘의 술은 특별히 유채꽃을 사용해 담은 특별한 술이에요. 역시 언제나 손님께 특별함을 선물하려 노력하는 저희 식당다운 선택이죠. 새소년의 난춘.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 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비서지지 마 바람 새는 잔뜩 내눈 죽어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꼬닥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귀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을 결심 자꾸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주신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제주를 한상에 담았으니 제주에서 전복 리조또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이스트 포레스트입니다. 이곳은 브런치 카페로 다양한 양식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저는 여러 메뉴를 먹어봤지만 무조건 리조또를 추천해요. 전복 버터구이 리조또는 이곳의 대표 메뉴인데요. 괜히 대표 메뉴가 아니랍니다. 제가 음식에 쉽게 질리는 편인데도 이 리조또는 첫입부터 마지막 한입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맛있어요. 혹시나 전복 리조또가 느끼할까 걱정되신다면 매콤한 문어 먹물 리조또도 함께 먹어보세요. 식당을 들어오면서 나가는 순간까지 맛있지 않은 순간이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식당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낮에 가면 식당 마당에 핀 동백꽃을 저녁에 가면 환상적인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온 감각으로 제주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저희 식당만큼이나 정말 맛있고 멋있는 공간이니까요. 발론티에르스의 Let Me Go. 오늘의 한상은 제주의 바다를 가득 품은 전복 리조또와 제주의 봄날을 가득 담아낸 유채꽃 와인이었습니다. 손님, 찰랑이는 봄바람에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죠? 날씨는 따뜻해도 자꾸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쉽게 부서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그럴 땐 그 누구도 아닌 싱숭생숭한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바쁜 일상 틈에 아주 잠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꼭 안아주자고요. 혹시 이번 주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곳으로 잠시 훌쩍 떠나보는 것도 기분을 환기하는 데 정말 좋을 거예요. 손님은 누구보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니 분명 언젠간 함께 내일로 가고 싶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쓸쓸함의 구렁에 빠지지 말자고요. 저희 식당은 언제나 오늘처럼 손님의 앞으로의 오늘에도 함께할게요.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혼자 말고 함께 오셔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번 주의 한상은 나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담은 전복 리조또와 유채꽃 와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문 열게요. 그럼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UBS